내 피로한 살이 되겠지. Bring the pain. No fear of violence, but we're not the same. 작은 것들 breathe. 그거 어둠 속 내 사랑 소화 빌. 내가 내게 하는 것들의 힘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. 언제나 우린 두렵으니 저녁 내 눈높이 땅이 다 주원종 감아지지 않는 이상 부족은 안 해뿐인 중 내가 그런 걸 We know better. We know better who, we know better who. 네가 많았던, 누가 많았던 I don't give a